주와 대양, 저 깊은 곳에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타이탄, 크라켄, 카이주. 땅을 흔드는 그들의 싸움에 인류가 열광합니다. 인간과 야수들이 팀을 이뤄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몬스터 레슬링. 과거의 고대 원형 극장에서, 오늘날의 첨단 경기장에서 이 놀라운 야수들은 자신의 마을과 도시의 영광을 위해 싸우면서 월드 몬스터 레슬링 대회의 챔피언 자리를 노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레슬링 팀을 배출한 지역은 바로 스토크온 에이번이었는데, 레이번과 짐보 코이 코치입니다. 이들은 빅벨트를 9번이나 거머쥐며 대회를 지배했죠. 그런데 비극이 발생합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러 가던 레이번과 짐보가 바다에서 실종된 것입니다. 스토커 씨는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런 스토커 씨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짐보의 후배였던 시기 말론이 텐타큘라라는 새로운 몬스터를 찾아낸 것이죠. 오늘 스토커 씨가 새롭게 단장해서 공개하는 짐보 코일 스타디움에서 이곳의 영웅 텐타큘라가 스포츠계 최대의 전리품을 노립니다. 빅벨트! 고마워, 위디! 텐타큘라를 상징하는 거란다! 끝내주지! 멋지네요!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기다려봐요, 패드! 네! 이기면 좋겠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쉬워요. 5분 남았어요, 레미 씨. 남았어. 짐 샤워 구역 관객께서 CG 축축. 안녕 미니. 안녕 수지. 하이파이브. 좋았어. 오예. 오늘 경기 아주 멋질 거야. 아이 미니, 해처 템포풀이 팔릴 거 한 번 준비됐어. 예. 고마워 피. 15달러요. 그건 특가로 두 개에 25달러고요. 상품은 많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나 끝난 거야. 고맙다 위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빠 보네. 안에서 봐요 엄마. 25달러네요. 시기 코치님, 짐보 코치의 조수로 스토커 레슬링의 산 증인이셨는데 이제 텐타큘러와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군요. 아 물론 챔피언부터 꺾어야겠죠. 긴 고지는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텐타큘러 같은 선수와 싸워볼 적은 없지. 우와 저거 봐, 시기가 제대로 싸우려나 봐. 그거야 당연하지. 와우. 2라운드면 끝날 걸. 텐타큘러가 3라운드에서 이길 거예요. 지금 봤어, 미니 코인이잖아. 농담. 짐보의 딸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즐기세요. 안녕 칼! 안녕 우리! 행운의 양말 신었죠? 3주째 신고 있단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기겠네! 레이먼과 짐보가 지은 그 경기장에서. 저는 라이프홀 맥킨티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흥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흥분과 함께 슬픔도 느껴지는군요, 마크. 레이먼과 짐보가 사라진 지 벌써 9년이나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최고의 팀이었죠. 정말 그립네.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텐타큘라가 스토커의 찬란했던 시절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몬스터 레슬링 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밤 빅벨트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소개합니다. 스토커 네이버. 바로 그곳이 배출한 영웅. 오늘의 도전자. 만만하군요. 스토커들을 위해 팀! 정말 일방적이네. 이야, 텐타큘라! 내 온몸에 당신의 이야기를 몽땅 새겨넣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오늘 승리까지 문신할 자리 남겨뒀겠죠? 텐타큘라는 웨스턴 디비전을 석권하고 이 자리에 왔죠. 지지! 맞습니다. 정말 굉장했죠. 셀카 찍고 싶으신 분? 여기요. 아우, 난 너무 핸섬해. 저 가죽 좀 보세요. 두꺼운 승모근이 목에서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좋아, 팀! 가죽도 챙겨주세요!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어때요? 자, 이번엔 킹입니다. 키 19m의 보통 제조기. 흘리는 침마저도 겁나는 영국에서 온 엄청난 힘의 볼덕. 킹고지! 저를 해야지. 못된 게 나쁜 개야. 넌 이제 끝난 거야. 와우, 저 야유 소리 들리죠? 화가 잔뜩 났는데요. 스토커 관중들은 킹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아무도 저를 안 합니다. 승려 그리고 몬스터 여러분, 이제 경기를 시작. 오늘 정말 기대되는걸? 준비됐지? 스트레스 볼 필요한 분? 너는 필요하겠다. 스트레스 볼이에요. 그래요, 이거 봐주세요. 자, 이제 챔피언 대전들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기막도 대단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네요. 좋아, 숨 좀 쉬자. 숨. 나왔다! 인버티드 크로마리즘! 아빠의 교훈을 잘 활용하고 있네요. 잘하면 이기겠어요. 아, 제발. 나는 안 볼래. 보고 있지만 나 안 볼 거야. 심판 뭐야? 아가미를 찔렀잖아. 아,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준비한 작전대로 해야지. 킹 고지가 번번이 아이리시 휘블 플라잉 레리언트로 계속 연결시키고 있잖아. 킴레어티 절대 고지. 엘보 스매시 조심. 먼저의 테마플러가 대연한 유아 챔피언을 만나 고전은 연습 못하네요. 다른 작전이 필요합니다. 방금 봤어? 그래, 나도 봤지. 또 코를 핥았어요. 엄마도 봤죠? 그럼. 방금 위를 보고 아, 좋아, 또 그랬어요. 이게 뭔데? 나도 못 봤어. 저건 너무. 그래, 내 말이 뻔한 거야. 웨인이 어디 가는 거니? 아, 죄송.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초반부터 너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킹 고지 선수가 오늘 대관식을 한 번 더 열게 될 것 같습니다. 공이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를 왜 기회인데? 내는 똑바로 쳐다봐. 집중해, 티. 작전을 잘 기억해야 돼. 뒷다리를 잡고 든 다음에 킹의 몸통을 빨판으로 칭칭 감아줘. 잠깐만요, 잠깐. 킹 고지는 우인이 습관이 있어요. 이봐 우인이,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 링 주변은 어린애한테 위험하다고. 혀로 코를 핥아요. 매번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코를 핥아요. 공격하기 전에요. 우인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 착한 물속 착하지? 그래, 착해.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녀석을 눕혀버려. 고맙다, 우인이. 이제 난 그 유명한 놀이동산에 갈 겁니다. 예! 예! 정말 축하합니다. 해냈어요. 이제 챔피언이 된 겁니다. 결국 해낸 거예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마크, 정말 고마워요. 이 텐타큘라에겐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스토커 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텐타큘라! 이 도시는 텐타큘라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텐타큘라에게 줬거든요. 이 텐타큘라의 성공을 위해서요. 정말 사랑해요, 스토커! 정말 고맙습니다, 스토커. 여러분은 영원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텐타큘라는 여기를 떠나겠지만요.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뭐야? 정말 스토커를 떠나나요? 그야 당연하죠, 마크. 난 역사를 만들 겁니다. 나 혼자만의 역사요. 근데 스토커에선 힘들어요. 여긴 이미 역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난 소속을 슬리더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 왜 떠나는 거예요, 아빠? 왜 말라고. 지머씨, 나와봐.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친구를 소개할게요, 마크. 이것만 올리고 나서요, 끝내주는 조이크. 마크 멋진데요, 우리 한 장 찍을까요? 올려야지. 자, 좋아요, 됐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마크. 저 덩치 큰 친구가 드디어 이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링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죠. 저 친구처럼요, 정말 굉장하죠. 그곳이 바로 리더풀이에요. 마크, 이 프랜차이즈를 찾으신 우리 아빠께 감사 인사 좀 해도 될까요? 해냈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스토커. 사랑해요. 이상 끝. 갑시다, 시기. 성공 열차를 타려면 어서 여기를 떠야 돼요. 미안하다, 위. 6시간에 난 가야만 해. 텐타큘라가 스토커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스포츠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따위 네온사인을 내가 왜 산 거야? 믿기지가 않아. 엄마, 우리 모두 괜찮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한 일도 겪었잖니? 네온사인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 미용실은 어떻고요? 겨우 미용실이요? 난 이런 문신을 심지어 내 엉덩이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 좀 하세요. 좋아요. 모두 걱정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스타디움의 주인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잠깐, 뭐요? 우리 CEO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쪽 탓이니까요. 와,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시장님. 근데 그쪽 탓이거든요? 좋아요. 간단히 설명해드리죠. 아주 간단하게요. 스타디움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응? 근데 몬스터가 사라지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스타디움도 유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겐 나쁜 일이 되는 거죠. 비치모에서 르브론토사우루스가 떠난 거 기억나요? 비치모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 남은 건 버려진 인형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몬스터 레슬링 클럽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 소름 끼치죠? 잠깐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리더풀 프랜차이즈의 소유주가 아주 큰 돈을 주고 스타디움을 사겠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살았어요. 그래요. 그거 정말 다행이죠. 그분이 스타디움을 부순 다음 거길 주차장으로 만들겠답니다. 뭐요? 주차장이라고요? 예, 슬리더풀 행. 셔틀도 운행한다네요. 짐보코의 스타디움을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건... 안 돼요! 미안해요. 지모씨에게 안 팔면 모두가 파산하게 돼요. 만약 몬스터 레슬링이 없다면 우린 스토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차장은 남지 않니? 저희 아빠랑 레이번이 세운 걸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분들은 포기 안 했어요. 아빠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하셨죠. 누가 널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누가 내 임대료를 대신 내주나? 저도 대출받았는데 그건 어쩌고요? 위니, 미안하지만 우리 스타디움에 걸린 대출 기한이 90일 남았어. 그런데 그 전에 텐타큐라를 대신할 챔피언을 찾는다는 건 완전 그야말로 그건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가서 스토커시를 위해 싸우자. 경기 시작합니다! 건네주세요! 끝났습니다! 레이버 센스티오 최고의 영웅 레이버니 또 백벨트를 차지합니다! 레이버니 백벨트를 땄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피츠모어에 가서 새 몬스터를 구해올 거예요, 엄마. 뭐? 안 돼!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빠라면 했을 거예요. 전 진보코일의 딸인데 손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번 열차는 비트모어행입니다. 코치가 너란 말이야? 오, 재미있었어. 바로 내가 코치가 돼줄게. 진짜 윈윈윈이지? 진짜 윈윈윈이야. 윈윈윈이. 음료수 한 잔 더요. 얼음 넣어서. 아, 기진이 안 좋았나? 너무 걱정하지 마. 운 좋은 날도 오겠지 뭐. 날 좀 보라고. 난 저 친구한테 맹땅땅 걸어버렸다니까. 저 뻐드렁니는 친구 말이야? 충분히 이기겠네요 뭐. 아니야, 저 뚱뚱하고 뿔 달린 친구한테. 아, 저 친구 이름이 거대 몬스터 스티브거든. 단 한 경기도 이긴 적이 없어. 이기면 정말 기적이지. 스티브가 이기면 난 10만 달러를 벌어. 그래 좋아. 어쩔 수가 없구만. 이제 내가 문구의 맛을 보여주마. 어, 조심해야지 아들. 레이번 주니어? 아주 완벽한데? 준비됐지? 내가 경고했다? 어디 해보지 그래, 이 투나오게 생긴 녀석아. 아, 너한테 한번 토해줄까? 걱정하지 마. 네, 내가 토하면 아주 엄청난 양을 토할거든. 너도 토하고 싶어질걸? 저기, 나 거기까지 못 뛰어. 그러게 거긴 왜 올라간 거야? 어서 보일 줄 알았지? 이 자세 멋있지 않아? 완전 구려! 구린 건 너야! 이, 가까이 좀 와봐. 레이번 주니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뭐? 진짜 스티브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 원래 네가 나한테 몸을 날리면 네네! 내가 또... 유후! 여기야! 레이가 누굴 몰라. 네. 레이가 대체 누구지? 뭐야? 저도 봤어! 좋아, 스티브! 장난 좀 그만 쳐, 스티브. 넌 원래 져야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별거 아니야. 이봐, 대본대로 싸워야지. 사랑이 화나는 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잔드라 클론크 멋지게 끝내보자고. 내가 캐슬린이 좁은 시도할 테니 네가 그걸 막고 리버스 클로스 라인으로 나를 쓰러뜨려. 걱정하지 마. 자, 아기들 지나가신다. 이봐, 여기야. 네이버, 세상에 널 만나다니 이건 정말 운명이야. 예, 이게 떨어졌구만. 빨리 쓰러지란 말이야. 알았어. 면회 친구, 클로스 라인만 쳐줘. 네이네, 이봐, 나야 나. 미니콜이. 제발 좀 꺼내줄래? 뭐라는 건지 몰라도 지금 이거 끝나면 얘기 좀 해. 내가 꺼내라고 했잖아. 가시려는 거야, 스티브? 가긴 어딜. 스티브. 좀 전에 말이야, 문제가 살짝 생긴 것 같아, 스티브. 내가 준 돈은 오늘 지라고 준 거였어. 지금까지 쭉 그랬던 것처럼. 사과했습니다. 진짜예요. 절 알다시피 전 지는 게 좋아요. 이 업계 최고의 패배자잖아요. 맞아, 그랬었지. 이겼다! 내가 신방부를 땄어! 이제 내 학교에 갈 수 있어! 레이디 메이헨을 대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으려나? 아주 예? 많이 괴롭게 되지. 레이디 메이헨님의 돈을 갚아라. 제가 꼭 만회할게요. 공짜 레슬링에 화장실 청소대요. 뭐든 할게요. 그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돈만 내놓으면 돼. 빚진 것에 10배로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갚기 어려운 액수 같은데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 난 너 몰라. 얘 몰라요. 알지 왜 몰라. 나라고. 미니코일. 왜 이래. 나 알고 있잖아 레이브. 내 이름은 스티브야. 에? 아니야. 감격스러운 제외의 순간을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스티브 넌 내 돈부터 갚아야만 해.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그럼 그 어디 있어? 시간이 간다 스틸. 똑딱똑딱. 네, 기다려. 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아, 제발 나 좀 혼자 놔둬줄래?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그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테타큘라가 우리 스토커를 배신했어. 물론 너도 다 알겠지. 그 일로 온 세상이 한동안 들썩거렸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스토커엔 지금 새로운 몬스터가 필요해. 예, 싫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지금 나랑 스토커로 가자. 난 안 돌아갈 거야. 가본 적도 없지만. 와, 너 거짓말 진짜 못한다 레이번. 이만 꼬마, 나 몬스터 잘못 본 거야? 아니, 잘 본 것 같은데? 레이번. 레이번은 우리 아빠야. 난 우리 아빠 이름을 쓸 생각이 없어. 절대로. 하하, 거봐 맞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그때 난 요만했고 넌 이 정도였는데 그새 이렇게 컸네. 야, 몬스터들도 사춘기 힘들거든. 미안해. 난 지금 진지하게 제안하는 거라고. 참, 아빠의 교본도 있어. 내가 널 훈련시키고 스토커시에서 큰 경기를 열면 쾅! 우리 둘 다 문제 해결. 지금 네가 나를 코치하겠다는 거야? 스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빨리 가서 내 돈 모아와! 도와줘. 그럼 그? 내 발톱 손질해줘야지. 한 달 동안. 그래, 코치. 스토커. 정말 신나지 않아?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다, 그치? 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은가 보구나. 나랑은 다르게. 이봐, 스토커씨까지 걷게 할 거야. 마, 그럴 거야. 가는 내내? 당근이지. 이봐, 좀 태워주면 안 돼, 레이버? 절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알았어, 그 이름은 안 부를게. 대신 나 태워줘. 편안하신가? 내 삶을 망치느라고 힘들었나 보구만. 베개 필요해? 아니면 초콜릿? 미안하지만 그런 서비스는 제공 안 해. 어째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래 맞아. 참 마법 같지 않아? 냄새까지도 이 땀냄새 말이야. 그리고 발냄새. 그 엄청 큰 발들. 너 진짜 괴상하다. 진짜로. 나도 알아. 사실 그런 말을 스티브 너한테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춤만 춰대서는 아빠처럼 되기 힘들 거다, 주니어. 제발 좀 진지해지렴.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 괜찮은 거야? 그럼. 기분 최고야. 저기, 여기에 있기 싫은 거 알아. 그리고 사실 피츠모어에서 네 경기를 망친 것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스타디움을 없앤 다음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지을 거래. 아빠가 남기신 유일한 건데. 너희 아빠도 마찬가지잖아. 주차장이라고? 그래. 몬스터로 돈을 못 버니까.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빠들의 유산인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다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진 않아. 그건 나도 알아. 난 그저 네가 날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자. 난 레슬링도 좋고 또 아빠도 사랑해.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아빠처럼 되기는 싫어. 난 나로 살 거야. 그럼 넌 누군데? 스티브? 난 돈 벌려고 여기에 온 몬스터일 뿐이야. 알아듣겠어? 어, 알아들었어. 돈만 생각하지 뭐. 좀 쉬어두는 게 좋을 거야. 내일 훈련 시작할 거니까. 아, 훈련이라. 그래, 맞아. 필요해. 새벽 6시 정각이다. 설마 진심인 거야? 일어났구나. 네, 엄마. 기분은 어때? 준비됐어?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네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렴. 네가 바라는 몬스터 말고 함께 있는 몬스터를 봐. 아빠가 한 말이에요? 어, 아니야. 엄마가 방금 만든 말이야. 좋아요. 잠깐, 잊어버린 거 없니? 저녁에 봐요. 엄만 이걸 말한 거야. 아빠 키네요? 레이번에게 전하렴. 아니, 스티브. 내가 안부 전하더라고. 가서 코치해야지. 네! 지금 악몽을 꿨어. 내가 훈련하기로 약속을 하는. 아, 진짜였네. 자, 준비됐어? 시작하지. 먼저 시작해. 표지판을 세우든 뭐든 하라고. 하하, 어림도 없어. 벌떡 일어나라고 이 친구야. 이제 시간 됐어. 연습 날이야. 이런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 뭐야, 이런 좋은 말 많이 알았는데. 어, 생각날 때까지 훈련이나 하자. 넌 정말 성가신 꼬마로구나. 좀 일어나지. 어, 이건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래, 글쎄. 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겠는데. 난 알거든.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난 잠이나 잘래. 그렇게는 안 돼. 넌 가서 경기나 만들어 와.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경기도 준비해야겠지. 몬스터 레슬링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몸무게 18kg의 거북, 모두가 알고 사랑하며 또 그리워하는 존재 원바 라바릴라 잭슨. 여기를 넘어 해보고 왔다. 쇼를 제대로 하고 있네. 좋아. 필요한 것들은 다 이 안에 있어. 그리고 여기랑. 우와, 그거 참신하네. 지금 장난해? 아니, 대체 뭐 하겠다는 건데? 코치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 그런 고리타분한 연설에 막 감동하고 그럴 애가 아니야. 알았어. 그럼 바로 작전을 말해줄게. 우선 리버스 STO 모션을 취해. 아. 그러다가 상대가 뒤로 오면. 아, 그건 됐고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볼래.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안돼, 코치는 나잖아. 우린 작전이 필요하다고. 날 믿어봐. 알아서 할게. 보고 배우라고. 규칙은 잘 알지? 둘 다 깔끔하게 싸워주길 바라고. 혹시 반칙으로 할까면 안 걸리는 게 좋을 거야. 각자 코너로 가서 경기 준비하도록 해. 살살 하자. 응? 미안해, 내가 웃는 걸 좋아해서. 나는 안 웃어. 네 머리 땅에 쳐박고 물로 네 턱을 부순 다음에 웃을 거거든. 하하하. 와, 이거 말만 들어도 아픈 걸 기대할게. 드디어 이제 두 선수가 서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 조지스 매트리스 아울렛도 가볼 만한 것이죠. 맙소사, 나 제대로 맞았어. 하늘에 별이 보이네. 아우, 나 쓰러져요. 다운. 아이고, 맙소사. 이렇게 광고를 겨우 하나 놓고 끝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하나,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살쟁이. 이 사기꾼 녀석이 못 들은 척하고 있네. 일어나야 내가 두들겨 패주지. 쓸데없이 힘쓸 필요 보이니? 난 이미 쓰러졌잖아. 당장 안 멈추면 너도 팬다. 와우, 높이도 올라갔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잊지 마세요, 경기가 2라운드에서 끝날 경우 뭐한 건데? 너 때문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여긴 피츠모어가 아니야. 이건 실전이라고. 이렇게 포기할 거야? 그래, 나도 알고 있다고. 알았어? 그러니 어떻게든 죽지 않게 피해만 다니면 챙길 수는 있어.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지면 돈은 없는데? 아니 뭐? 이거 돈 주는 경기랬잖아. 주지? 승자한테만. 너 내가 서명하라고 한 서류 안 읽었니? 누가 그런 서류를 읽어? 어쨌든 그 돈을 따고 싶으면 아주 과감한 작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기려고 애쓰는 거. 좋아, 코치 선생, 어떡해. 좋아. 아, 놈은 힘이 세. 아, 그건 알아. 힘이 진짜 엄청나게 세지. 근데 저런 애들은 지구력이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야. 도망쳐. 어? 혹시라도 잡히면 한 대 맞아주고 다시 도망을 치는 거야. 지금 그게 작전이라고? 그럼. 그러다 놈의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공격하면 돼. 무조건 도망치다가 때리면 얻어맞아라. 그리고 혹시 다운을 당하면 곧바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바닥에 눕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 자, 일어서! 알았어! 자, 이제 어떻게 해? 계속 돌면서 좀 거리나 힘이 빠지면 기다리면 되는 거야? 지구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었냐? 야무르지, 이 녀석! 어우, 되게 아프네. 계속 달려! 놈이 느려져 있어! 정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아, 예. 저건 레슬링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 경기는 대단 우리 레슬링계뿐 아니라 스포츠 세계 자체에 대한 심한 모독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알았어요. 진정 좀 하시죠, 마크.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밑바닥 경기를 보셨으니 이제 저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헬리더프! 오! 공격에 부자비하군요. 텐타큘라는 이 대도시에서 경기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레슬링을 잘하는 거죠. 자, 이 몸이 누구신가? 역대 최고! 그래! 내가 바로 최고! 최강의 몬스터 챔피언이다! 그는 왜 떠난 거죠? 보고 싶어요. 덩치도 크고 빠르면서 아주 강했는데. 그런데 위니가 데려온 몬스터는 그런 거랑은 딱 안 되더라. 위니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는데. 이번 주 최악의 경기? 그럼 어때? 내 첫 승리 경기가 TV까지 타다니. 하하. 와, 끝내주지. 아니, 아니. 좋아할 일이 아니야, 스티브. 이제 아무도 우리랑 경기 안 할걸? 망한 거라고. 그래도 내가 이긴 그 잠깐은 아주 좋았는데. 그 잠깐은 끝났어. 이봐, 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 그리고 나는 저 스타디움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걸 막아야만 하거든? 이제는 진지해져야 해. 아, 진지한 거 딱 싫은데. 지금부터는 이 책대로 할 거야. 우리 아빠의 교본 말이야. 바로 이 책이 널 빵점에서 영웅으로 바꿔줄 거야. 오, 빵이라고 했어? 참 힘이 난다. 제 1장은 기초 체력 기르기. 아, 벌써 피곤하네. 그럼 시작해볼까? 이해가 안 돼. 음악까지 완벽하게 틀었는데 왜 이러는 거지? 진전이 하나도 없잖아. 아, 아침을 좀 적게 먹었어야 했나? 그래, 그것도 맞아. 하지만 식단 같은 거 짜는 건 나중에 하고, 자 이번에는 영상 분석을 해보자. 저기 저기 바로 저거야. 리버스 STO는 방어가 불가능해. 아, 그런데 꼭 우리 아빠의 영상을 틀어야 돼? 당연하지, 잘 보셨으니까. 좋아, 너는 그런 적 없었나 본데. 난 아빠하고 마찰이 좀 있었거든. 그래? 미안해. 좋아, 이번에는 우리 상상훈련을 한번 해보자. 봐, 너를 찌부러뜨리고 있어. 이런 바보, 상상할 것도 없잖아. 실제로 해버리면 되는데. 좀 진지하게, 스티브! 어우, 화내지 마.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장난 좀 친 거야. 몬스터 레슬링은 장난이 아니라고! 오, 알았어. 진부! 넌 노력을 안 해! 난 따분히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너도 그런 노력 좀 해봐라. 너는 선수 자격 없어! 너도 코치 자격 없거든!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래서 스토커를 떠난 거거든. 모두 내가 아빠처럼 되길 바라는 게 난 싫었어. 네 말이 맞아. 내 생각이 틀렸던 거야. 모두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너는 뭐 할 때 제일 신나니? 심장이 마구 뛰고 피가 끓어오르고 네가 뭐 할 때 그러는데? 없어. 뭐야, 그런 게 없다니. 아, 미안한데 난 진짜로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게 없어. 뭐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잠자기? 정말? 그래, 정말이야. 나 진짜 잘 자. 아님 앉기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 또 다른 건? 앉기도 얘기했던가? 한 거 같은데. 먹기! 너 정말 다른 건 없어? 아, 설사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게 다야. 더는 없어. 설사라면 요리 말이야? 분명하게 말했잖아, 설사라고. 이런 설사 춤 말이야? 나 춤 안 좋아해. 그렇구나. 좋았어!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춤추는 거야. 사실 난 말이야, 쿠바의 전통 살사가 좋긴 한데 이런 빠른 비트의 살사도 괜찮네. 얘 의외로 춤 잘 추는데? 아빠가 쿠바에서 경기할 때 내가 쿠바 사람들 좀 사귀었거든. 레슬링도 발놀림이 80% 차지하지. 그리곤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웠어. 스페인의 플라멩코도. 아, 그때는 정말 삶 자체가 달랐지. 이건 어때? 잠깐만. 22톤 치곤 날렵하지? 빨라! 너의 속성을 유추해! 좋아! 행보 작전으로 가자!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숨 메우는 중이야. 그래야 널 고치하지. 아, 아니. 그건 춤이 아니라고. 자, 봐. 이게 춤이지. 노력 중이야. 느낌을 더 살려야지. 야, 스티브, 일어나. 잠자는 척하는 건 뭘 줄 알아? 응? 좋아, 계속해 스티브. 고통은 약한 자나 느끼는 거야. 일어났어. 슈퍼스매시다운엔 빈자리가 없어. 근데 이스턴 리그의 한 도마뱀 몬스터가 허물벗기 중이라는 거야. 으악! 징그러워. 으,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 우리 팀을 받아주겠대. 근데 문제가 있는데 네가 상대할 선수가 몸집이 아주 크다는 거야. 덩치가 정말 이만! 세상에서 네가 본 제일 큰 걸 떠올리면 돼. 거대! 뭐야? 아예 입에 들어왔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드는 것뿐이야. 몸을 어떻게 들어? 좀 더 기다려!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얼마 만이지? 스팀? 뭐? 좋아! 준비해! 레일레인 절대로 코너에 안 몰려. 다 들어봐! 자, 같이! 좋았어, 그거야! 지금이야! 들어올려! 그런데 어쨌든 연달아 세 경기를 이겼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전통 쿠바 살사를 구사하면서 모던 스윙을 살짝 더해주고 마무리는 아주 아름다운 리프트로 장식합니다. 이건 정말 고도로 숙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댄스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하시네요, 맥. 모든 건 다 통해요, 마크. 모든 건 다 통합니다. 뭐, 그렇겠죠. 모셔볼까요? 경기를 마친 위니 코일과 거대 몬스터 스티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긴 거 축하합니다. 하지만 제발 인정은 좀 하세요. 솔직히 이건 레슬링이 아니죠. 아, 위니 코치? 생방입니다. 생방? 어, 생방이요? 네, 네! 아, 생방이죠. 근데 말이에요, 여기 이상하게 더운 것 같네요. 선풍기 없나요? 아, 깜빡했다. 제가 팬이에요. 마크의 팬이요. 진짜요. 근데 아까 잠깐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그게 레슬링이 아니라면 대체 왜 우리가 계속 이기는 거죠? 아주 정곡을 찔렸군요, 마크. 됐거든요. 그냥 그저 그런 선수를 상대로 한두 번 이기긴 했죠.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스티브의 다음 목표는 뭐죠? 사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린 다음 경기도 준비돼 있어요. 어디서 할 건지 알아요? 당연히 스토커! 네, 그래요. 우린 어느 몬스터든 언제든 싸울 거예요. 자, 몬스터들, 코치들, 누구든 절대 쓰러지지 않는 무적의 거대 몬스터 스티브랑 한판 붙어보고 싶으시다면 어서 전화기 주세요. 지금 스토커시에서 빅매치를 열어보겠다. 지모씨, 이봐, 이거 보고 있어. 나 좀 봐, 나 떨고 있어. 마법사, 나 지금 완전히 떨고 있어. 내 손 좀 봐. 내가 좀 오버했나? 내가 오버한 거 맞지? 이봐, 레슬링에 한해선 말이야. 살짝 오버라는 게 정상이라고. 아, 그렇지. 좋았어. 우리 이제 뭐하지, 코치? 지금? 기다려야지. 여보세요? 위니코일 코치입니다. 킹 오지의 코치야? 통한 거야? 정말요? 우리 스티브랑 경기를 하고 싶다고? 스토커시에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스토커 경기가 잡혔어! 안해! 조아킹! 네가 질 수 없는 경기를 잡았어. 이러지 마, 킹! 네 자신감도 살아날 거야. 힘이 솟을 거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었네요, 브래드! 고마워, 위니!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글씨를 제대로 쓰느라고 이걸 7번이나 썼다고! S-T-O-K-E-R! 스토커! 나도 저 오래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너에겐 아주 중요한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저걸 다 치워야 여길 철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뭐요? 여길 부수는 거지. 아니요, 철거하면 안 돼요. 지모씨한테 팔 필요도 없어요. 이거 내 거야. 우리가 스토커에서 경기를 할 거예요. 계약 날짜를 바꾸면 우리 손해가 더 커지게 지모씨가 손 써놨어. 결국 네? 돈이 중요한 거지 않니? 제발요! 무슨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슬리더풀 스타디움에서 사인하실 예정이야. 마셔요, 덴타큘레이드. 저의 공식 음료로 최고의 시간을... 뭐였지? 덴타큘레이드. 저의 공식 음료로 최고의... 다시! 최고의 공식! 최고를 마셔봐요! 이번 시간! 무슨 맛이 이렇지? 이게 내 공식 음료라고? 누가 정한 거야? 네가 했었지. 나요? 좋아요. 5분만 쉬었다가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 좀 합시다. 저 지모시 씨? 스토커의 시장님이 오셨는데요. 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모시 씨.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배고프네. 아, 저도요. 그놈의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혈당 수치도 엉망이고요. 쿠키를 먹어야겠어요. 누가 쿠키 좀 당장 가져와봐! 아니요! 계약할 필요 없어요. 저기요, 시장님! 하지 마세요! 벌써 사인했는데. 난 이런 계약 좋아. 사실 긴장돼서 어제 연습도 했는데 그냥 그저기면 되더라고. 봐봐. 아, 잠깐만요. 지모시 씨, 지금 스토커 시엔 모두가 경기를 보러 와줄 새로운 챔피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게 사실이냐, 위니? 네! 여기 있는 스티브가 스토커 시에서 킹 고지와 빅매치를 치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킹 고지? 이런. 나한테 당하고는 아직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데. 맛이 좀 갔다고.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 조금 당황스럽다는 표정인데 이 기사 못 봤어? 늙은 고지가 다시 레슬링 할 일은 없어. 만약에 한다고 해도 스토커 스타디움에서 못할걸. 계약서에 사인해, 지모씨.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군. 이건 처음부터 돈 문제가 아니야. 스토커 스타디움을 부수는 건 그걸 내가 원했어라고. 아니, 대체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챔피언십을 내가 휩쓸었지만 어떤 얼간이는 아직도 내가 레이번만큼 잘하지는 못한다고 여기저기 떠들어대거든. 난 생각했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든가, 아니면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부숴버려야 한다고 말이지. 와우, 나도 문제가 좀 있지만 쟤 너무나 신명으로 봤니? 역겨운 자식, 춤은 레슬링이 아니야. 한심한 놈. 이봐, 스티브를 풀어줘! 알았어. 이거 올리면 인기 엄청 끌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스타디움은 스토커 씨의 전부예요. 제게도요. 그걸 뺏어가지 마세요. 위니, 중요한 건 네가 아니야. 나한테도 중요해. 빨리 사인해, 지모 씨. 시기는 괜찮으신 거예요? 시기랑 아빠가 만든 걸 다 부수려고 하는데도요? 위니, 나도 한때는 네 아빠를 존경했다. 레이븐과 위대한 업적을 쌓았지. 하지만 이제 나도 텐타큘라와 그런 업적을 쌓고 싶어. 레슬링으로 말이야. 네가 지금 하는 거, 그 춤추는 거 말이야. 진보가 그걸 안 본 것이 참 다행이야. 레이디 메이엔한테 갚을 돈은 다 모았지? 이젠 내가 필요 없잖아.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당장은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빠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망쳐버렸어. 코일이란 이름이 웃음거리가 됐지.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이름 바꾼 다음 도망가면 돼. 넌 그게 되겠지, 스티브. 하지만 난 위니 코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해, 위니. 스토커의 유산이 너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마는군요. 내가 말했죠, 맥? 말했잖아요. 모든 게 어이없는 짓이고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코일이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행이네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스티브는 춤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보세요. 요즘 누가 춤을 좋아합니까? 춤은 모두가 좋아해요. 눈 좀 뜨세요. 이게 누구신가? 이 안에 다 있어. 맞을 거야. 내가 한 장 한 장 다 세었거든. 이 쬐끄만 지폐들 말이야. 이 라커는 그대로 있어. 어서와 발재간둥이 보고 싶었어. 네 인기가 엄청 많이 뛰었어. 네가 모험을 다녀온 후에 말이야. 자자자. 오늘 너한테 큰 돈이 걸려있다. 그 많은 돈을 내가 다 가질 거야. 만약 네가 지면 말이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넌 항상 내 최고의 패자였었지. 위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니. 근데 왜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죠? 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넌 아주 훌륭했어. 레이레이의 코치로서 정말 잘 해냈다고. 네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돼. 괜찮아요, 엄마. 이젠 다 잊어버릴 거예요. 프로요. 프로요를 먹으면 좋아질 거야. 어떤 맛으로 줄까? 초콜릿. 알았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우, 내 눈을 쳤잖아. 아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괜찮아.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는데 내가 휴대폰이 없잖아. 또 주머니도. 이봐, 다시 내 코치 해줄래? 아직 모르겠어. 우린 웃음거리일 뿐이야. 링엔 못 오른다고. 이봐, 바로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 말이야. 난 평생 그 상태로 살았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도망쳐 다녔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것으로부터 그걸 어떻게 해내야 할지 몰랐거든. 그런데 방법을 찾았어. 물론 전설이 되거나 빅벨트 같은 거 따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거 상관없어. 어쨌든 다시 패자의 길을 걷지는 않을 거야. 다 너 때문이지. 내 패자의 삶을 망쳤잖아. 그런데 있잖아,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장 끝내줘. 생전 처음으로 말이야. 그래서 고마워. 레이번, 난... 고마워. 좋아, 좋아. 닭살 돋는 부분은 그만. 가! 내가 널 도와서 스타디움을 구할 거야. 뭐? 이 슬레이너풀 위성 주차장을 만들면 고품질의 아스팔트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경도 못해봤을걸요? 그리고 주차선은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타실 셔틀인데, 오, 지느러미가 있나봐요. 기대해주세요. 여기 텐타큘라가 세련되고 먼 도시 슬리더풀에서 경기하는 걸 다시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핫도그나 먹어라! 그래, 친구. 내가 다치기 전에 빨리 폭파하고 여기 있는 게 어떨까? 나야 찬성이지. 다섯, 셋, 둘, 하나. 이거 실망이네. 뭐가 문제인데 친구들? 폭탄 대신에 속이 막 터지나 봐. 아, 저 광대들 또 등장한 거야? 그래, 맞아. 왜 광대를 무서워하나 보지? 물론 조금 으스스한 광대도 있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 그래, 우린 너한테 도전하러 온 거야, 이 덜 떨어진 친구. 뭐? 덜 떨어져? 어떡할 거야? 나랑 한판 붙자고, 늑다리 큘라. 내가 너를 성대해 줄게. 바로 여기 스토커에서. 아니 뭐 내가 너랑? 왜? 왜 내가 너 같은 꼬맹이 패자랑 붙어야 하는 거지, 스티브? 어오, 내 이름은 스티브가 아니란다. 이 몸은 역대 가장 위대한 레슬링 영웅의 아들이란 말이야. 내 이름은 바로 레이번 주니어. 제가? 그래, 좋아! 그럼 이번에도 레이번이야! 너는 털어놓고 난 속이 후련해. 네가 레이번의 아들이야? 내가 보장하지. 레이번의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싶다고? 그럼 그 아들과 싸워. 지금 바로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널 완전히 밟아주마. 어? 킹 고지를 망가뜨린 것처럼?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얘기해볼래? 뭐? 어, 싫어, 싫어, 싫어. 3라운드에 이겼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레이번. 3라운드라는 무슨 소리야? 1라운드만 뛰기로 했잖아. 아, 신나서 그런 거야. 그냥 맞춰줘. 아, 아, 그래. 3라운드 어쩔 거야? 뭐? 네가 이 텐타큘라와 3라운드를 뛰어? 그럼 내기를 거는 거 어때? 내기라고? 우리가 너랑 3라운드를 뛰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 스토커가 이 스타디움을 가지는 거야. 생각해봐. 이걸 안 받으면 나는 거 겁쟁인 거지. 좋아! 받아주겠다! 하지만 텐타큘라가 이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 도시도, 그리고 네 아버지까지도 텐타큘라가 다 묻어주지. 어디 한번 해봐. 어디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스토커에서. 스토커시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레이번 주니어. 네, 그 전설적인 레이번의 아들입니다. 뭐, 방금 뭐란 거야? Le fils du légendaire Rêveur. 데모 스바라시데스네 킹 베이비 레이비와 마스터사. 소시지하고 치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릴 세기의 빅매치로 모두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번 주니어가 몇몇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스티브가 레이번 주니어였어? 아직 많이 채워야겠죠 마크. 헌데 생각해보니 레이번 주니어가 물통도 아닌데 채우긴 뭘 채우죠. 그 말 취소할게요. 어쨌든 이제 거대 몬스터 스티브는 사라지고 레이번 주니어가 찾아왔습니다. 안돼. 좋아. 온 도시가 힘을 합쳐서 텐타큘라를 상대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순발력 훈련 장치를 만들어냈어. 장치 이름은 말이야, 바로 거리의 슈퍼! 이름이 좀 심각하네. 지금 우리 실력으로 텐타큘라와의 3라운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 장치를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 아빠의 동상까지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이런. 좋아, 발재 감독이. 신발끈 잘 동여매고 춤춰볼까? 좋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텐타큘라의 가장 큰 위협을 무력화하는 거야. 놈의 라이트? 아니, 이런 말이야. 아, 빨판, 텐타클이 빨판이란 뜻이지. 터득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네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춤여행에서 배운 모든 스텝도 활용하고. 그래. 눈 속임 기교들도 모두 이용해. 사랑한 길을 타고 벌레 스텝, 하픽 댄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 아니야. 최선의 방어는 바로 철저한 방어야. 멋져 보일 필요도 없어. 무조건 3라운드까지만 가면 되는 거라고. 지금 꽤 멋졌지? 살아남아야 돼! 이제 준비된 건가? 준비 끝났어, 레이번. 오 예! 스토커 씨의 다시 오니 신나는군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밤 벌어질 경기는 레슬링 역사의 최고의 빅매치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우리 몬스터 레슬링 사상 가장 짧고 창피한 경기로 기록되겠죠. 멋진 경기가 될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죠. 전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아쉽지만 거기까지만 하셔야겠네요.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선수들이 링에 오른답니다. 후. 준비됐지? 좋아, 가보자고. 좋은 분위기 다 깨졌잖아.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데요, 마크. 전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용감하고 대단한 건 알겠지만 텐타큘라와 3라운드를 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 정신이기나 한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레이번 주니어에게 많은 게 걸려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코너에는 신인 코치인 위니코일이 같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코치 진보 코일의 따님이죠. 위니,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빠가 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다. 네, 엄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스토커실을 찾아 지금으로 훌륭하고 있는 무적의 빅밴드 보유자 텐타클러. 잘 있었나요, 스토커? 이거 보고 싶었죠?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다시는 갖지 못할 테니까. 완전히 겁먹었어. 나 이거 못 해낼 것 같아. 나 아빠가 아니거든. 그래, 아니지. 우린 아빠들처럼 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자신이 돼보자고. 네가 가르쳐줬잖아. 그분들은 그분들 역사를, 우린 지금 우리 역사를 쓰는 거야. 그래 맞아, 그분들 역사는 아주 극적이고 완전 진지한데 비해 우리 둘의 역사는 좀 더 뭐랄까 코미디에 가깝지 뭐. 나 코미디해. 나도. 특히 우정에 관한 코미디라면.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웃음거리가 될 준비 됐어? 그럼? 얼마나 웃길 건데? 완전 대박 웃겨줄 거야. 그게 신경 쓰이나? 신경 안 써. 잘 안 들리는데요. 우린 신경 안 써. 좋아, 집중한 다음 인상 팍 쓰고 이제 레슬링을 해보자고. 그리고 춤도, 둘 다. 잠깐만, 방금 그게 코치 멘트였어? 세상에, 이거 힘이 팍팍 나는데? 정말? 정말이야! 이건 매 경기마다 해줬어야지. 자, 그럼 선수들은 링 중앙으로. 좋아, 3라운드까지 버텨보자. 만약 살아남으면 우리 함께 프로여 먹자. 프로여 그거 좋지. 뭐, 살아남으면? 좋아, 챔피언. 어서 빨리 끝내버리자. 내가 오늘 에드나랑 데이트가 있어서 말이야. 둘 다 반칙하지 말고 항상 내 지시에 따라줘야 돼. 좋아. 서로 인사하고 잘 싸우길 바란다. 아오! 그럼 춤 한 번. 집에 가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마크. 예. 아, 나 못 봤어. 우리 이긴 건가? 축하하면 되나? 아니야. 기다려, 일어났어. 아주 멋진 펀치였어. 방심했지만 이제 괜찮아. 응? 뭘 기다리고 있어? 어서 끝내버려. 보세요, 레이버는 레슬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춤만 추나 본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마크. 그런데 그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어요. 삼체를 봐야지. 놈의 현란한 발놀림 말고. 아니, 우리가 그런 걸 보러 온 건가요? 보세요, 텐타클러가 접근도 못하네요. 떨어졌군요. 잡혔어요. 빠져나갑니다. 결국 멈춰버리네요. 이거 믿어지지가 않네요. 레이버는 단 한 번의 공격도 안 하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멋있다, 배신자. 솔직히 마크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몬스터 레슬링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해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걸 해내고 있어. 이봐, 계속 집중해. 경기 아직 한참 남았어. 자, 챔피언. 녀석이 춤 동작을 자기 혼자만 아는 줄 아나 본데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춤을 한번 정해보면 어떻겠나? 기꺼이 그렇게 하죠. 안돼, 레이버! 머리를 두고 춤을 춰야지! 못 추면 안 돼! 이젠 쓰기도 작전을 바꾼 것 같군. 저건 혹시 파서 노블레 스텝인가요? 둘이 함께 춤을 추고 있네요. 세상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하! 텐타큘러도 꽤 하는데요. 와호! 바로 그거야! 방금 좋았죠? 맨 나쁠래! 갑니다! 손으로 몰리면 안 돼! 끝난 것까지! 아닌데요? 이게 대체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전 좋아요. 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어쩌면 몬스터 레슬링보다 더요. 아니, 뭐라고요? 저런, 텐타큘러가 레이먼에게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군요. 뭐야 이거, 너무나 쉽잖아. 자, 어떠냐, 스토커? 왜? 살인데요. 심판이 개입해서 멈춰줘야 할 것 같네. 레이버 도와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제대로 잡혔네요! 어! 경기 끝났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이름에 몫을 하고 있어. 다음 라운드에 다시 나오게 되면 널 끝장내주마. 그리고 널 무너진 이 스타디움 마레에다 묻어주지. 그만해! 그만! 오고 있었어! 떨어져! 떨어져! 펜타 클라가 많이 아쉬워하는군요. 결국 얼마 못 갈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레이번이 마지막 3라운드만 버텨낸다면 스타디움을 구할 수 있어요. 힘들 거예요, 매. 텐타큘라가 곧 레이번 주니어를 박살낼 겁니다. 내게 해도 좋아요. 우이미, 내 말 들어봐. 상황이 안 좋아. 텐타큘라는 지금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야. 내가 부탁할게. 레이를 내버리지 말길 바래. 진정한 코치가 되려면 네 몬스터를 먼저 생각해야 돼. 끝난 것 같네요. 위니코일이 지금 수건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 하려는 거야?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레이. 아니, 레이, 이걸 꼭 기억하렵나. 아빠들의 유산은 이 스타디움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자, 이제 누가 겁쟁이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나 계속 경기할래. 안 돼, 레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있고 말고. 하지만 아주 과감한 작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너 그게 뭔지 알아? 이기려고 애쓰는 거. 이번엔 우리가 반격을 해야만 해. 내가 막기 전에 먼저 때리면 되잖아, 안 그래? 맞아. 겨우 한 라운드야.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해줘야 할 게 있어. 뭐든 할게. 나를 코치해줘. 계속해서 싸울 거야? 저기요, 시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레이번이 계속 싸울 건가 본데요? 지금 저건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 상황 맞나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끝나면 말해줘요, 마크. 난 못 보겠어요. 스토커를 위해 싸워줘! 그리고 레니게이드와 라운드하우스 테일 힙을 써. 혹시 놈이 예상하고 널 잡으려고 하면 강펀치를 날려버려. 놈의 빨판에다 말이야. 다시 확인할게. 방금 이랬지? 빨판에다. 맞아? 맞아, 저 빨판. 좋았어.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에 있어. 할 수 있어. 그대로 누워 있었어야지, 열가라! 네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챔피언을 따오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해보자 이거지! 이제야 뭔가 레슬링 연기가 터지는군요! 홀리레즈 레이번!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 에? 왜 뒤질 끄는 거야? 네 발끝도 못 미치는 녀석이라고 어서 끝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접근전은 불리해. 이게 레슬링이죠. 자, 이제 댄스클럽 문 닫아야 할 시간. 오, 저거 정말 위험한데요. 레이번, 절대 휘말리지 마. 리듬을 타란 말이야. 와, 이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좋아, 리먼! 멋진 발놀림을 보여줘! 위니 코치가 구하는 새로운 레슬링에 펜타큘라가 적응을 못하네요.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놈이 우리 가족을 놀자! 방식이 계속 바뀐다고요! 뒤 조심해! 갑자기 레이먼이 날아옵니다! 계속 숨을 못 쉬게 몰아붙여! 이거 정말 굉장하네요! 이런 경기는 처음 봅니다! 내동댕이 쳤어요! 레이먼의 클로스라인 반격입니다! 제가 틀렸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저 친구들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어요! 마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다니요! 뭐든 처음은 있는 거지! 3라운드 거의 끝나가! 조금만 더 버텨! 지금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단 말이야! 이런! 텐타큘라한테 잡혔습니다! 바이 드라이버! 일어나나요? 그가 비보이처럼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타큘러가 안 쳤네요! 레이번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반탄! 뭐? 반탄 말이야! 챔피언, 일어나! 제발 레이버, 일어나! 일어나! 그가 졌어, 킹. 제발 레이버, 정신 차려! 일어나, 레이버! 일어나! 오! 일어나, 스토커를 위해서! We'll be right back. 너무 많이 먹었나봐. 찬 걸 먹어서 머리가 얼었어. 내일 훈련도 새벽 6시다. 이제 몸도 얼었어. 이거 진짜로 온 거야. 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내일 못 나갈 것 같아. 아